신여 장구 대다라니 남모라 간나다라야야 남마 할려 바룩이 제세바라야 모제 사다바야마 사다바야마 가로니가야 오암살바바예수 아란나 가라야 다사명 남마가리다 바히마 말야 바로기예 세바라 다바니라 간타 남마하리나야 마발다이삼미 살발타 산다남 수바나예 여암 살바보다남 바바마라 미소다감단하타오암마로게아로가마지노가지가란제 아하무지 산다바 삼마라 삼마라 하리나야 후로구로 갈마 산다야 산다야 도로도로 미현재 암마하 미현재 따라따라 다린나래 세바라 자라 자라 마라 민마라 암마라 몰제에 바라라 이삼미에 나사야 나벨삼미 삼미 나사야 모하자라 이삼미 나사야 호로호롬하라 호로하레반나만나바 사라사라시리시리소로소로 못자 못자 못다야 못다야 메다리야 니라간타간마사 날사람 하라하리나야 만나 삼바하 십다야 삼바하 마 십다야 삼바하 십다요예 세바라야 삼바하 니라간타야 삼바하 에바라 목하신가 목하야 사바하 만나마 하따야 사바하의 자그라 욕다야 사바하의 상가습나네 못다나야 사바하 마흐라 타단나야 사바하의 밤마설 간타니사시체다 가리나 인나야 사바하마그라 잘마이바산나야 사바하의 남호라 단나더라야야 남마갈야 로기 제세바라야 삼바하 남모라 단하다라야야 남마할야 바로기 제세바라야 삼바하 남모라 단하다라야야 남마갈야 바로기 제세바라야 삼바하 일세동방열도량 이세남방덕청량 삼세서방구정토 사세북방열량강도량 청정무하예 삼보철용강차제야 금지송묘지는 사자 비밀가호 하숙소조제 아극기요무시 탐진시 종신구의 지소생 일체아금계 참에 나무참제엽장보성장불보강왕하염조불 일체향마차제려강불 배그항아사결정불 진이덕불 금강경각소복기삼불 보강월점묘엄조낭불 안희장마니보적불 무진항성왕불 자월불 환희장엄 주왕불 세보당만이 성광불 살생중재 금일참매 투도중재 금일참매 사행중재금일참매망어중재금일참매 기허중재금일참매 양설중재금일참매 악고중재금일참매 탐매중재금일참매 진해중재금일참매 지암중재금일참매 백겁적집재 힐렴돈탕재 여화풍고초 멸진무요여 지무자성종신기 신장멸시제영망 제망식멸양구공 시중명이진 참에 참에 진언오암 살바못자문제 사다야 사바하오암 살바못자문제 산다야 삼바하오암 살바못자모지 산다야 삼바하 준제공덕체적정심상성일체제대난 문엉침신 천상급인간 수복여불당 무차여예주 정해무등등 나무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나무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나무칠구지 불모대 준재보살정 불깨지는 오암나무 신진원 호험치리몸치리몸치링 판세연보살본심민묘육자대명왕신은 오암만이 반매호엄 오암만이 반매호 오암만이 반매오암 준재신은 나무사다남 삼약삼모따 구치남 단야타옹 자래주래 준재삼바하 부리모암 자래주래 준재삼바하 부리모암 자래주래 준재 삼바하보림 하금지 송대존재 축발보리 광대원 문화증예 소헌명 문화공덕기성체 문화승보연장의 원공중생성불도 열애식대바람은 문화영리삼막도 은하속단탐진치 은하성문불법성 은하근수계정해 은하행수제보라 은하불태보리심 은하결정생안양 은하속경안미타 은하분심변진찰 은하광도제중생발 사홍서원중생무변서원도 번뇌무진서원단 분문무량서원하에 불도무상서원성 자성중생소원도 자성번뇌소원단 자성번문소원하 자성불도소원성 원이바르니 김형래 삼보 나무상주시방불 나무상주시방범 나무상주시방성 나무상주시방불 나무상주시방범 나무상주시방성 나무상주시방불 나무상주시방범 나무상주시방